이 시간에는 영화 음악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향기. 꽃잎을 펼쳐 가라고 화창한 봄을 주었네. 향기를 풍겨 가라고 햇빛을 뿌려 주었네. 그늘진 가슴에도 뜨거운 춤을 주면은 마음의 대문을 열고 심장에 눈을 주네. 내 가슴에 향기 펼쳐주니 천사들 보배와 같이 아끼는 그 마음은 장군님 꽃 피워주신 인종의 향기여라. 천만시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나를 찾는 다정한 음성. 계속하여 들으실러리는 예보다 종둔 고리 도는 없소라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내 사랑할 처녀. 내 사랑할 처녀를 물물이 고와 퍼졌지만 내 사랑할 처녀를 마음씨 고운 더 좋아 꽃처럼 향기를 풍기어 가정의 기쁨을 주는 그런 처녀를 생각해 내 사랑한 처녀는 못 멕시코와 더 좋지만 내 사랑한 처녀는 이솜씨 고우는 더 좋아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